everybody 외쳐 awesome 하얀색 구리 더럽혀도 awesome 초록색으로 물들어도 awesome 그저 laugh it up 별거 아니야 됐어 cause he do it like that like that 짜증날 때 구겨진 얼굴은 펴고 repeat it now put up two fingers in the air like awesome 외쳐 바다같이 not not no option 피할 새도 없이 새로 나침을 맞지 가끔 이런 생각까지 들어 I'm a lucky Oh, guess the base 사람들 속에 벌써 깃발렸어 내 눈앞에서 보세를 넣어줬을 때 부산도 없이 비가 쏟아질 때 What's wrong with me today? Like that 신술이나 괜히 흐린 날씨 탓이나 hey 상관없어 중요한 건 now 소리치고 말해봤자 의미도 없잖아 Just desire and inspire Get higher with that smile 입꼬리 Everybody went to awesome 이어폰 아직 사라져도 awesome 내 핸드폰 게 먹어도 awesome 그저 let it up 별거 아냐 됐어 cause we do it like that like that 짜증날 때 구겨진 얼굴은 펴고 beat it now put up two fingers in the air like awesome 붙여 버틀 같이 don't be for by the bell of you got 네 하루를 뺏기지 마 Like that, like that, like that, like that.